예, 어제 본문에서 시인은 이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 어려움과 환난을 끊어주시고 또 도움이 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비록 이유를 알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를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유를 알수 없는 그 모든 어려움은 자기의 믿음을 자라도록 경책하신 양육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임을 이 시편의 기자가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18편 19절에서 29절까지는 그렇게 자기의 삶을 구원하시고 또 자기의 믿음이 자라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시인의 계속되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0절 보면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여기 의의 문, 여호와의 문은 성전의 문을 가리킵니다. 이제 그 모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시인이 이제 성전의 문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마땅히 올려드려야 되는 하나님 앞에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은 우리의 찬양과 또 감사로 표현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구원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21절 보시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들이 생겨나고요. 또한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을 만나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응답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또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알게 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22절과 23절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기 건축자가 버린 돌, 또집 모퉁이의 머릿돌은 모두 예수님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도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오늘의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바로 자기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예수님께서 깨어지고 또 상하고 또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철저하게 버려진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로 쓸모없이 내버린 것 같은 그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셔서 귀한 돌로 또 보배와 같은 돌로 삼아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처절하게 실패한 자리처럼 보였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또 약한 자들을, 또 쓸모없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이것이 그냥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죠.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많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 그들이 강하여서 그들이 영웅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은 경우에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고 또 종살이를 하고 또 감옥에서 죄수로 갇혀 있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버려진 인생, 또 죄수가 되어서 소망이 없이 감옥에서 생을 끝날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그 약한 요셉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한 나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요셉이 쓰임받았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나일강에서 죽음의 위기가 있었고요. 그가 죽음의 위기가 있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처음 40년의 생활에는 자기 힘으로,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자기 힘으로 애굽에서부터 독립시키고 자기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어졌던 때에는 그가 오히려 광야의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 버렸지만, 그 안에서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거쳐서 내가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었다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 인생이 잘나갔을 때,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높아졌을 때에는 나는 절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그 깨달을 수 있는 눈이 닫혀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잘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다는 헛된 자신감 가운데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무능함,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좌절하고 또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친히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 주신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약함이 오히려 자랑이 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것, 또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나를 바라볼 때에는 예배하고 또 찬양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함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나는 가난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부요함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나조차도 구원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은 나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 저 자신을 조금 돌아보면 이런 모습으로 사역해도 괜찮을까,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목회를 해도 괜찮은 것인가, 그런 회의가 들 때가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는 게 있어요. 너가 뭐라고 이 일들을 감당하냐. 자꾸 회의가 드는 때는 그때마다 이렇게 보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때가 아니라 나를 바라볼 때 회의가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생각해 보면 그렇죠. 내 힘으로 내가 사역을 감당하든 또 목회를 감당하든 또 하나님의 일을 주의를 감당하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들, 일어서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를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가 건축자의 버린돌같이 오지만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될 것을 그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또 자기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24절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기쁨의 찬양을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2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앞에 노제단이 있었죠. 그래서 백성들이 소나 양 같은 것들을 오면 그 제단 위에 놓고 근데 그 제단이 움직이지 않도록 그 내 모퉁이에 있었던 뿔에 밧줄로 엮어서 그 제물들을 고정시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뿔의 역할이 제물이 제사를 드리는 동안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이 제단의 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실 때 그의 손과 발에 박혔던 그 못을 못을 박는 것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삶을 드려서 한 영원한 어린 양의 제사를 완성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한 사람들 역시 우리를 이제는 우리 자신이 산 제물로 그 제단에 올라가 제단 뿔에 밧줄로 묶어서 즉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삶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내 제단 뿔에 자기 자신을 묶어놓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라가기로 주님께 헌신하기로 주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들을 지금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은 시편 기자는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예.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 무엇이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 남편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 자녀의 하나님도 아니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28절에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높인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9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전 인생을 다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또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해야 되는 그 노래가 있다면 오늘 이 마지막 한 구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한 문장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